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서희수 준비위원회, 서희수 조선위원회, 서희수 주최사상위원구 서조가 공화국 정부 종당 단체 연속회의 참가자들이 유엔 사무국에 보낸 편지를 지지해서 16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날 단체들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무모한 침략전쟁 책동을 규탄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